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네 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연복회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회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지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거 보면 연복교에 대하여 앉으셨다. 황금통 바로 앞에 이렇게 앉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좀 떨어지셔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41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니까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거에는 어떻게라는 단어가 없는데 원래 이 헬라어 속에 어떻게 그러니까 돈을 누가 많이 넣는가 적게 넣는가가 아니고 어떤 태도, 마음의 동기 또 하나님께서 헌금 넣는데 액수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동기를 보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걸 보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마가복음 우리가 12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때에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12장 전체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가 이 삶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3절부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와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28절부터는 이 서기관 한 분이 나와가지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고 하는 이 계명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날 때 거들먹거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도 건방지게 드리고 뭐 이런다는 거죠.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너희가 계속 반복해서 듣고 본 것들을 이제 내가 종합해서 설명해 줄게. 온전한 헌신이 뭔지 여기 앉아봐.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헌금 넣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왔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잡혀서 유월절에 어린 양 제사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이 유월절 때는 전 세계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헌금을 다 해요. 헌금. 성전세를 다 바치고 헌금을 하는 이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 부자들이 많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지금 헌금을 넣는데 이 유대인의 이 헌금 교회는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돼가지고 상당히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처럼 지폐가 있질 않습니다. 그 당시에 뭐 종이가 있는 게 아니고 다 동전이에요. 동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던지면 금전을 넣으면은 금소리가 나는 거죠. 또 이 여인과 같은 경우는 또 랩돈 향고도란 고도란트 동전으로 된 조그만 걸 들으면 그 소리가 또 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들으면 아 저분은 금전 두 개 넣었구나. 아, 뭐 이런 게 대충 들려요. 그 소리가 짱그랑 덜가덩 뭐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대충 알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은 좀 많이 가져가지고 와 넣고 이 가난한 사람은 이 특별히 과부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드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리는가 봤더니 어떻게 드리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헌신은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드렸는가. 자, 이 가난한 과부라고 했어요. 아마 이 뭐 행색도 초라했겠죠. 예수님 당시에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좀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주관하다가 죽으면 이 과부는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주 허드렛 일을 해가면서 간신간신 먹고 사는 정말 힘든 그런 이 극빈층이라고 해요. 극빈층. 아니면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더부살이를 하거나 또 아니면 이 자기 남편 돌아갔지만 그 밑에서 어떻게 좀 빌붙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참 이 불쌍한 그런 사람인데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헌금을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여기 보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43절 보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야 헌신은 뭔가 하면 저 과부처럼 하는 거예요. 과부처럼 하는데 자기의 전부 곧 생활 전부를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모든 걸 드리는 게 헌신이라고. 여기 고드란트 두 렙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를 살 때 한 아사리온 뭐냐? 예. 여덟 렙돈이에요, 여덟 렙돈. 참새 한 마리 사는데, 여덟 렙돈이 들어가는데, 이분은 이 두 렙돈. 그러니까, 참새를 반 마리 정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참새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조그만 참새가. 큰 참새도, 뭐 조그만 참새를 반쪽 내가지고 얼마나 되겠어요? 한 1,000원에서 2,000원 될까 말까. 근데, 이 여인의 그날 생활비 전체가 바로 이 1,000원이나 2,000원. 그거를 몽땅 다 드렸다, 다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칭찬하고 계세요, 칭찬. 부자들이 금전을 덜렁덜렁덜렁 막 넣는 거, 이거를 보고 계시고, 이 여인이 동전 조금과 둔입을 넣는 것을 보시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시고, 이 여인을 본받아야 된다. 이 여인은 최고의 헌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여인의 헌신이 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무엇인가?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헌신은 첫 번째는 사랑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면 다 주게 돼 있잖아요. 연애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그 여인이 정말 내가 사랑을 줄만하고 내 눈이 지금 멀었으면 다 주고 싶죠, 다. 내 주머니 다 털어서 주고 싶고, 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생명까지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자녀가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대신 죽고 싶고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사람 아픈 거하고 나하고 무슨 큰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불쌍하구나 이거지. 내 생명을 저 이웃집 아이하고 나하고 바꿔야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가슴이 아픈 거지. 그건 그냥 동정이고 사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안 사랑하기도 하고 마치 내가 우리 부모님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 자녀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좋은 거 있으면 막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이웃집에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웃집 아이처럼 생각이 되면 별로 사랑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웃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 보기를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부자의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적었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와서 헌금을 한 데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지만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대요. 많이 사랑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렇습니다. 천불 벌어서 백불 헌금하는 거는 그래도 쉽습니다. 근데 이달에 만불을 벌었어요. 근데 천불을 하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달에 10만불을 벌었어요. 만불을 하는데 조금 떨려요. 어이야, 이거 만불이면. 근데 100만불을 벌었어요. 10만불 이거는 며칠 기도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뭐 10불에서 1불이나 100불에서 10불이나 다 똑같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근데 이 액수가 커지면 커 보입니다. 이게. 퍼센트는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내가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돈이 커졌는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워질까? 이게 사랑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길러보는데 자식이 지금 어디가 아파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2만 불 든다. 아, 돈이 아까워서 못하겠는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구워서라도 해요. 우리 집을 담보로 해서 모기지를 얻어가지고 수술 다 시킵니다. 안 아까워요. 왜요?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만큼을 얻었는데 여기서 이걸 뚝 잘라드는 게 아깝고 있다. 지금 사랑이 식은.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이렇게 만날 때도 그런 거죠. 조금 늦으면 뭐 늦어도 괜찮아 뭐라다 이제 조금 사랑이 식으면 내가 보기 싫은가 보지 뭐 이러다가 더 이제 사랑이 다 식어지면 그만 만나지 뭐. 우리 사랑이 식은 거야. 근데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이런 이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액수보다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참 필요해요. 사랑하면 아낌없이 드리게 되어 있어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 또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그 신앙인들은요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막 바쳤어요. 돈도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순교했잖아요. 순교.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느 정도 되는가? 어느 정도? 영어에 money talks라고 있어요. money talks. 돈이 얘기한대요. 돈이.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이 얘기한대요. 사랑하는 애인에게 애인이 다이아몬드 좀 반지 하나 갖고 싶어 그러면 사랑하면 돈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돈. 내가 사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못 사주면 돈이 있는데도 못 사주면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우리의 지갑의 회개가 가장 큰 회개라는 거예요. 되게 힘든 거거든요.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큰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이걸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아낌없이 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다오 하실 때 오케이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 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지금 여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물질로 표현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표현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아낌없이 사랑이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온전한 헌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더 큰 사랑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여인의 이 헌신은 감사의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감사입니다. 이 여인이 여기 왜 괜히 나왔을까요? 사람들 구경하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 나온 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러 나온 거죠. 궁핍한 가운데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 감사 감격한 마음을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내 거라고 주장을 해요. 누구나 뭐 큰 예외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보다도 내 집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내가 산 거야. 차도 내가 산 거야. 지금 내가 하는 기업체도 내가 한 거야. 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주셨다. 야, 내가 정말 여기 빈손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오늘 내가 생명호흡 여전하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붙잡아주시지 않으면요, 오늘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동방의 부자였어요. 잘 나갔어요. 그때만 감사한 게 아니고 큰 시련이 다가왔어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재산 다 잃고 아내도 막 하나님 욕하라고 그러고 떠나버리고 정말 어려운 그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가로대 내가 모태에서 맨몸으로 나왔는데 또한 맨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 찬송받으실지어다.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욥은 감사하고 있다. 감사. 뻘거벗고 왔다가 뻘거벗고 하는데 지금 내가 조금 더 몇 년 더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냐? 지금 가지고 가셨는데 건강도 조금 일찍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게 무슨 차이가 있냐? 자식도 어차피 내가 죽을 때 헤어지는데 조금 일찍 갔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인생의 어떤 심오한 어떤 진리를 이 욥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깝죠.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참된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이거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안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세상에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모두 내가 했고 모두 내가 했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비천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살아갔지만 감사 감격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 자기의 모든 것을 줄 만큼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굶어야 되거든요.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해서.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뭐 비슷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을 대접을 제대로 안 합니다. 발도 안 씻기고. 그런데 동네 한 여인이 그 집에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값을 툭쩍가지고 예수님 발에 붙습니다. 머리에도 막 눈물 흘립니다. 머리카락으로 막 발을 씻겨드립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다 드리는지 그 비싼 향유값을 다 깨뜨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발에 입 맞추고 머리카락으로 발 다 닦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이 뭔가 하면 삐진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너무나 감사 감격해가지고 막 그런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면 이 감사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감사 감격 속에서. 비록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은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내 감사 감격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신 것처럼 그래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래 고맙다 그러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여인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참된 헌금 헌신은요 희생의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sacrifice라고 합니다. sacrifice. 희생이라고 해요. 희생. 제물은 곧 희생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얼마 드려야 돼요? 11조는 헌금을 할 때 세금을 떼고 드려요. 뭐 생활하고 남은 돈 드려요. 뭐 막 따져요. 그래서 마음대로 드리세요. 다만 희생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희생. 희생이 뭐예요? 희생이 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그래서 내가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준비해서 드릴 때 내게 조금 부담이 될 정도가 희생이에요. 부담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은요. 내 생명에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 정도면 이게 희생이에요. 좀 아까울 정도로 드리는 걸 희생이라고 해요. 하나도 안 아깝다. 이 정도면 나에게 부담이 하나도 안 된다. 그래도 괜찮은데요. 그래도 기꺼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값진 희생을 드리려면 sacrifice가 돼야 되는데 내 인생에 조금 희생이 될 정도로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 생명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럼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의 랩돈을 드리는데 이 여인이 하나만 드려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늘 생활비 전체 50%를 드렸다. 50%.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전부라고 해요, 전부. 44절 마지막에 보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전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세요. 일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11조의 의미가 뭔가 하면 10개 중에 하나를 뚝 떼어서 드리면서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10%이지만 100%로 알고 받아주세요. 내 마음은 지금 이거를 다 드리는 마음으로 이 열에 하나 머리를 띄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소득 중에서 제일 먼저 쓰기 전에 머리를 떼서 드릴 때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다 생활해보고 얼마 남았는가 해서 계산해보고 나서 조금 남았으니까 드린다. 이거는 꼬리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쓰기 전에 머리를 잘라서 10에 1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다 받았어 다 받았어. 네가 나에게 전부 주었구나. 그게 희생이지. 이 여인은 그 두 랩돈 가지고도 아마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 헌금통이 좀 컸으면 자기도 막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 나도 받으세요.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는 살아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오늘 자기는 죽잖아요. 굶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희생을 드리는 거지.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해가 뉘엿뉘어 넘어갑니다. 다 배고파요. 어떡할까. 제자들도 사람들을 보내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을 때 안드레가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물고기 두 마리, 머리떡 다섯 개. 조금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5,000명을 먹입니다. 놀라운 기적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날 식사, 도시락 하나를 몽땅 드렸다. 그 아이의 헌신이 5,000명 전체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축복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액수 얼마나 드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반응으로 해주시느냐 이 우리의 마음 여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락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늘의 창고를 열고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죠. 얼마를 드리라 이런 게 아니고 전부를 한번 바쳐보라. 내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바쳐보라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 때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가뭄이 계속되는 때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뭐 먹을 거 있어요? 떡 좀 하나 만들어 오지.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밀가루 조금 남은 거, 기름 요만큼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떡 하나 만들어서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끝났으니까 이제 이 가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데 이게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거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와요. 알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고 자기들은 이제 그날부터 굶는 거예요. 온전하게 다 생명을 다 준 거죠. 그런데 그날부터 밀가루 통에 계속 밀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나왔어요. 끝날 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희생을 했어요. 희생을.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은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 왕도 그런 분입니다. 다윗 왕도. 그 삶은 뭐 순탄치 않습니다. 참 어려운 고난 역경 속에 살아갔던 이 다윗 왕. 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제 이 다윗 왕이 어느 날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그 타작 마당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이쪽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보이고 저쪽에는 멀리까지 딱 보이는데 이야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때 이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이야 이 경치 좋은 여기에 여호와의 법궤를 여기로 모셔와서 여기다 성전을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라우나에게 얘기합니다. 여기를 나에게 팔아라. 여기서 내가 좀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니 그냥 가지세요 그랬더니 No, 그 사람이 막 소, 뭐, 양 막 가지고 옵니다. 그때, no.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정당하게 지불을 다 하겠다. 그리고 다 돈을 줍니다. 땅값도 주고 다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전을 씁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지금 이 골든 툼이 있어요. 그 이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의 어떤 뭐 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삭을 바쳤던 돌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그 자리. 거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다윗은 그냥 그 사람이 막 그냥 가지세요 그래도 No,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24절 보면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하나님 앞에 내 값을 다 치러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값을 치러야 되고 은혜의 값을 치러야 되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값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것을 다 드려야 됩니다. 신약시대도 보면 그래요.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환난 속에 있습니다. 가난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럴 때 가난한 성도들이 환난 중에 빈곤한 중에 헌금을 막 걷습니다. 자기도 있는 것을 다 막 긁어가지고 교회에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저희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느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여 이게 뭔가 하면 오늘 먹을 거 다 내놨다는 거예요. 마치 이 과부처럼 그렇게 될 때 형제 아픔을 보면서 가난을 보면서 지금 나는 그래도 살아있고 아직은 힘이 있는데 저긴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몽땅 들고 왔다는 거죠.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는데 이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Sacrifice.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세요. 다 받을 기대를 하고 계세요. 참된 헌금은 그래서 희생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희생. 결론을 맺습니다. 참된 희생, 참된 헌신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오늘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아 계세요. 바로 앞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보고 계세요. 우리 중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연보궤 앞에 앉아 계세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주님 안 보시겠지 그게 아니고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때부터 주님은 내 앞에 계속 보고 계세요. 내 중심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뭐 이유나 목적, 뭐 충동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동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봐도 없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세요. 오늘도 헌금궤 앞에는 주님이 앉아 계세요. 물론 성전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시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헌신의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선다면 우리는 함부로 헌금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요즘 우리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옛날에는 좀 구겨진 거를 다 다렸어요. 저도 학생 시절에 그랬어요. 물에 좀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미로 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잘 안 파지면 또 헌금 여기도 넣어가지고 책 막 눌러가지고 바닥바닥한 걸 가지고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저도 정성이 부족해요. 좀 구겨진 것도 드리고 있는데 좀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최고신데 우리는 드릴 때 최고로 못 드리고 있다. 시간도 최고로 드려야 되고 헌금도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황금대 앞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못 보고 있어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태국의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라오스에 제가 갔을 때 비엔티안에서 강이 있어요. 메콩강이 있고 바로 건너가 치앙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 20명 정도 되는 태국 현지 교회가 있어요. 거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주로 아이들이고 한 20살쯤 되는 처녀 교사가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이제 목회를 참 잘해가지고 그래도 그 한 20여 명 되는 교인들이 잘 모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비만 오면 이제 교회가 막 단벌이 세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일로도 옮기고 저기도 예배 드리다가 막 비 오면 옮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새로 지읍시다 결정을 했어요. 돈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빨리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전도사님이 그렇게 있다가 다른 교회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여교사가 이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중심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가지고 그래도 전도사님 안 계셔도 교회는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교회를 지켜주세요. 교회를 건축하게 하세요. 아침마다 들려가지고 또 직장에 가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기도를 막 하는데 마음속에 네가 해. 그래서 뭔가 또 무슨 마음을 이런 마음을 주시지? 또 그 다음 날 네가 해라.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 계속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말도 안 되는 거다. 근데 어느 날 회사 가지고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어느 안과병원에서 눈을 잡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눈을 잡니다. 그래가지고 지인에 있는 병원에 찾아갔어요. 정말 눈을 사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는 안과 원장님이 네, 눈을 사는데 근데 왜 눈을 팔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를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안과 원장님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왜 눈을 팔아요? 돈이 없어서 제 눈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지어야 돼요. 아니, 교회가 뭔데요? 교회요?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고 일주일 후에도 마음이 안 변하면 그때 만나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의사가 도대체 교회가 뭐지? 교회를 평생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웃에 수소문해가지고 목사라는 분을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라는 분 찾아가지고 목사 선생님, 교회가 뭐예요? 도대체 교회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저 어떤 이 산골짜기에 어떤 여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눈을 자기가 판다고 그러는데 교회 때문에 판다는 거예요. 교회를 져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앉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시간을 걸쳐서 설명을 했어요. 교회가 뭔가 했더니 의사가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었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왔어요. 선생님 아직도 교회를 눈 팔아서 지어야 돼요. 그랬더니 네, 제 눈을 뽑으시고 돈을 주세요.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안 뽑아도 됩니다. 내가 지어줄게. 그래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이 여선생님을 자기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 교회는 지금 많이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할 때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우리에게 네가 해라 그러십니다. 네가 해라. 아무개 장로님이 했으면 좋겠네요. 누구 집사님이 하면 좋겠네요.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그렇다. 네가 해라. 네가 능력이 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항상 내 헌신 앞에 지금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 감격하면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헌신을 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여시고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는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은 감사 감격 속에서 나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의 삶이 우리 평생토록 이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해와 복돌로 우리 자자손손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헌신에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 알겠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